딱지 모으기. 어린 시절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은 딱지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파트 딱지. 어른들의 경우,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일단 마음이 동하는 딱지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어기는 데 대한 가책과 또 뒤가 두려우니까 일단 거절하고요. 또 온갖 종류의 과태료 부과 딱지는 단호히 거절하고 싶죠. 자, 지금은 괜찮은 시각이지만 이제 날이 밝고 아침 6시가 되면 등번호 6번은 쉬어야 되죠. 딱지치기 할 만큼 과태료 용지를 받았다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압니다. 그의 안타까운 한숨은 글쎄요. 10부제 위반 딱지 뒤에서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인가요? 힘내십시오. 대전동구 대성동의 김경태 씨, 또 대구 동구 대림동의 이동훈 씨도 세상을 힘차게 하시고요. 자, 힘차고 신나는 곡이라면 뭐든지 좋다고 하신 동해의 Y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충남 공주 중동에서 이홍주 씨, 그리고 제주의 박성식 씨가 신청하신 영화 Footloose 중에서 케니 로긴스의 음성으로 Footloose 띄워드렸어요. 이홍주 씨 말대로 정말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빠르다면 빠르고 또 느리다면 느리게 그렇게 지나가죠. 새로운 일들 정말 앞에 가득 쌓여 있을 텐데 또 다른 생활 속, 새로운 생활 속에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펄럭이 씨도요. 말라가지고 체육복을 입고 뛰면 체육복만 펄럭펄럭거린다고 해서 별명이 펄럭이라고요. 오아시스라는 일기장을 갖고 있는 제 후배한테 이런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고요. 항상 자유로워야 한데이. 자유로우십시오. 좋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 음악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요,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적으셨어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선 번호가 819호입니다. 819호요. 자, 축하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다고요. 부모님 결혼기념일, 막내 동생 대한이 생일, 정한이 대학 합격과 졸업 입학, 언니의 대학 졸업과 저의 생일 모두 모두 축하하고 싶다면서, 아, 어디에 주소가 있을까요? 대전에서 이현숙양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중에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On Bended Knee. 세계의 영혼을 사로잡은 빌보드 정상의 노래 On Bended Knee. Holy Gram. 요건 초코크림이 들어있는 초코하임. 이건 생크림이 들어있는 화이트하임. 생크림? 달콤한 초코크림과 부드러운 생크림. 어떤 게 맛있어? 입맛 따라, 개성 따라. 다음 초코 하이, 화이트 하이.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컵 프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생활 속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심지어는 액센트. 달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액센트. 편안하게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액센트로 즐거움을 주세요. 좋은 차, 액센트. To be or not to be.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we gotta flow.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Ho!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we gotta flow.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Ho!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we gotta flow.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Ho! They gotta know. They gotta know we gotta flow. They gotta know. You will check it out. To be or not to be. The double DMCs are letting it be. Let be to be. Or not to be MC Hobbs on the job, ripping rhymes like the mob. Oh shit's iller than cake, fear the Shakespeare saga. Started with this prince kid, his mom's and his father. So pops got took for his props, undercover by his brother, man. Damn. Now his brother's king, lover, man. Acting real tripe, he took his brother's life for his green and his sex up his queen. But the prince, he ain't going for these out for revenge. His pops ghost told him, damn it, Hamlet, those are your ends. So just chill and cool for now. Boom, boom. Play the fool until you take him out. Cause all eyes is on you, so one way or the other, it's a kamikaze style. Do it undercover, but either way you gotta slay ya. So what the hell ya, go strap on your black and get set for the payback. Ain't got no gat for his four and the two. Strap in the sword for the legatees too. Cause he's trying to blame Hamlet for his sister's death. but she took her own last breath. She ain't got left. Never heard yet a more absurd set of circumstances. Murder and romance is so incest. He gotta put it to rest. He had time to manifest, so stuck the dagger in the king's chest. To be or not to be, the double DMC is letting it be. Let be to be or not to be, the double DMC is letting it be. The double DMCs is letting it be. Let be to be or not to be. The double DMCs is letting it be. 그 유명한 햄릿의 대사에다 가사를 붙였죠. 맨 마지막에 그 빨래판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네요. 그 빨래방망이요. 그쵸? To be or not to be, 마키마크의 음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죠. 그 짜리몽땅한 배우 데니 드비토가 주연하고 페니 마샬이 감독한 르네상스맨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영화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한 남자 데니 드비토가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페니 마샬 감독, 이 영화를 연출한 페니 마샬 감독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12살 꼬마가 마법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30살의 어른이 돼버린 이야기였죠. 이 빅은 톰 행크스가 코미디 배우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페니 마샬이 감독으로서 발판을 다지는 데 기여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페니 마샬 감독은 1986년에 장편 극영화인 점핑 잭 플래시로 데뷔했는데요. 오피 골드버그가 기자로 등장해서 악당들의 음모를 파헤쳐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로 페니 마샬이라는 이름을 알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88년에 두 번째로 빅을 선보였는데요. 그 뒤부터 이 페니 마샬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또 헐리우드 여성 감독 중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연출가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페니 마샬 감독과 그녀의 오빠인 게리 마샬 감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굿바이 들어보죠. 편지를 쓸 때마다 친구 경희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인천 남구 학익 1동의 유진아 양, 경기도 안양 2동의 수경 양 두 분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비의 마지막 장면에 흘렀던 굿바이였습니다. 자, 이 빅을 감독한 페니 마샬. 그녀는 1942년생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성장했는데요. 뉴멕시코 대학에서 수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가 이렇게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오빠 게리 마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빠 게리 마샬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가 대학생이던 동생 페니 마샬에게 배우로 활동해 볼 것을 권유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연예 활동은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재학 중에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중에 그녀는 특별히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니 마샬은 에덴의 법정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끝으로 해서 연기자 생활은 일단 마감하고 연출가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녀는 우선 텔레비전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연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만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은 시리즈물인 레이번과 셜리입니다. 이 시리즈물로 연출력을 그녀는 쌓아나갔고요. 그 덕분에 86년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데뷔작 Jumping Jack Flash 이후 페니 마샬은 평균 2년에 한 편 정도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빅을 발표한 지 2년 후인 90년에는 Awakening, 사랑의 기적을 만들었고요. 자, 이 영화는 그 로버트 드니로가 자폐증 환자로 등장하는 영화였죠. 뭐 점핑 잭 플래시나 빅 같은 코미디는 아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멜로드라마였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지 2년 후에는 여자 야구단 이야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마돈나와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을 맡았고 탐 행크스가 함께 출연했죠. 그리고 역시 2년 후인 지난해에 르네상스맨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페니 마샬은 빅을 만든 이후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을 선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평론가들은 헐리우드의 코미디계에 재능 있는 여성 감독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커다란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 뒤에 계속해서 잔잔한 코미디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 더 이상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까지의 관습,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연출 관습대로라면 내년에 또 페니 마샬이 새로운 영화를 한 편 만들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 예전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영화 어웨이크닝처럼 그녀도 다시 깨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기적 어웨이크닝 중에서 타임 오브 더 시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남성 4인조 보컬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더 나일론스의 음성입니다. wretch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저도요, 이 서울 상수동에서 오예리 양이 보내주신 이 엽서, 붕어 모양의 엽서거든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붕어빵 생각이 나네요. 이 타임 오브 더 시즌은 들을 때마다 어쩐지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비스의 음성으로 주로 귀에 익었었는데 오늘은 더 나일론스의 음성으로 영화 어와이크닝, 사랑의 기적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페니 마샬 감독이 배우로도 활동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녀의 모습을,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임스 우드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한 하드웨이, 코끝에 걸린 사내를 한번 다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나옵니다. 자, 그녀를 이 연예계로 발딛게 한 사람, 바로 오빠 게리 마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게리 마샬은 페니 마샬보다 헐리우드 영화계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게리 마샬이 크게 유명해진 계기는 90년에 그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을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가 콜걸과 백만 창자로 등장한 현대판 신데렐라 영화죠. 80년대에 감독 생활을 시작했던 게리 마샬은 90년대에 발표한 이 귀여운 여인 덕분에 비로소 대중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흥행의 귀재로 불리게 됐습니다. 미국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로 코미디로 바꿔서 부담없이 그냥 잘 이끌어간 그냥 재밌는 영화였죠. 덕분에 줄리아 로버츠가 진짜 신데렐라로 부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마샬 남매 감독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기대치 않았던 코미디를 통해서 자신도 부상하고 주연 배우도 스타로 만들어진 바로 그 점 말입니다. 대전동구 삼성일동의 박종호 씨, 현정 씨에게 마음 전할 노래 띄워달라고 하셨죠. 자, 이 곡 어떨까요? 전남 광양읍에서 신현주 양, 인천 북구 북예동에서 전광영 씨, 경기도 송탄 서정동에서 백선희 씨, 또 하이텔로 이한욱 씨, 문홍기 씨, 도정현 씨, 최은미 씨, 천리안으로 환희가 미에게 띄우는 곡, 대구의 김영환 씨, 최서영 씨, 한경아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노래는 누가 부릅니다. Fallen. 천리안의 현희 씨도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는 이 곡만큼 좋은 곡이 없을 것 같네요. I have fallen for you라는 가사가 귀에 남는 로렌 우드의 음성으로 Fallen 들었습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자, 이 귀여운 여인의 감독 게리 마샬은 1934년에 태어났습니다. 페니 마샬보다 9살이 많죠. 이 게리 마샬은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연예 기자 생활을 하다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의 각본가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각본을 쓰면서 한편으로 프로듀서로 활동 범위를 넓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게리 마샬을 프로듀서로서 유명하게 해준 TV들은 론 하워드가 주연한 그러니까 74년부터 84년까지 장수한 시리즈물 해피 데이즈가 있고요. 또 동생 페니 마샬이 등장하고 76년부터 83년까지 장수한 시리즈물 레이번과 셜리가 있습니다. 이 레이번과 셜리의 경우는 게리 마샬이 동생 페니 마샬을 감독으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시리즈물 중에서 몇 편의 연출은 그녀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레이번과 셜리 그리고 해피 데이즈 이 두 장수 프로그램 덕분에 게리 마샬은 뛰어난 제작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TV에서 각본 능력과 제작 능력을 모두 쌓은 게리 마샬은 드디어 영화계에 진출합니다. 그게 1968년의 일인데요. How Sweet It Is라는 작품의 제작 각본을 맡아서 영화계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 뒤에 그는 공격특공대 같은 몇 편의 영화에서 제작 각본 일을 맡아 했습니다.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그로부터는 한참 지난 82년의 일인데요. 82년작 Young Doctors in Love, 해리 딘 스탠튼과 쇼언 영이 주연한 이 영화였습니다. 뛰어난 기획으로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이 마샬 남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코미디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점이네요. 데뷔작으로 코미디 연출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게리 마샬은 84년에 두 번째 영화 플라밍고 키드를 만듭니다. 매틀러니 주연한 영화인데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노동자 계층의 한 청년이 해변가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아주 뛰어난 걸작은 아니지만 청춘 영화로서는 그런대로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연민이를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고요. 인천 북구 갈산동의 한 주영양. 평상시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를 통해서 하셨군요. 연민이랑 함께 들어보시죠. 플라밍고 키드에 삽입된 Stranger on the Shore. 해변가의 이방인쯤으로 되겠죠.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플라밍고 키드 중에서 Stranger on the Shore,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게리 마샬은 페니 마샬 여동생보다는 작품 활동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플라밍고 키드 이후 80년대에 세 편의 영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탐 행스와 셸리 필드가 주연으로 나와서 그 스탠딩 개그는 개그맨들의 애환을 참 신랄하게 만들었던 영화죠. Nothing in Common. 그리고 골디혼이 주연한 Overboard. 골디혼과 왜 또 그죠? 예, 커트러셀이요. 자꾸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둘이 애인 사이죠. 이 둘이 함께 나왔던 그 환상의 커플이라는 비디오 제목으로 나왔던 이 영화. 그리고 88년 영화 Beaches, 두 여인. 이렇게 세 편입니다. Nothing in Common과 Overboard는 두 편 다 코믹 멜로물인데요. 그 뒤에 게리 마샬은 대작은 아니지만 이런 소품의 코믹 멜로물에는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장점은 88년도 영화인 Beaches에 와서는 그 정점을 이루게 되죠. 벳 미들러와 바브라 허쉬가 아주 절친한 친구로 등장해서 참 일반적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코믹하면서도 또 슬프게 그린 그런 멜로드라마입니다. 그런데 90년에 귀여운 여인을 만들면서 그 장점이 좀 순화됐고요. 그 뒤에 프랭키와 자니 또 익세트 에덴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지만 애초에 장점이나 그 대중성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남매가 여러 면에서 너무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게리 마샬 감독의 그 따뜻하고 또 좀 소박한 그런 연출 감각은 아직도 기대를 하게 만들겠는데 이 비치스에서도 우리가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송파구 오금동의 유상석 씨 많은 면에서 참 힘든 것 같은데 신청곡은 아니지만 윈드라는 제목이 들어간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바람을 느끼면서 한번 이 곡 들어보시죠. 내 날개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이라 참 제목에 근사해요. Wind Beneath My Wings, 배트 미들러의 음성입니다. 영화 비치스 중에서 Bette Midler가 부른 Wind Beneath My Wings였습니다. 날개와 바람의 그 관계, 아주 절친한 그 친구 사이를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대전에서 잠 못 이루는 현석일가라고 하신 분, 그분이 FM 영화 음악은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용산구 가롤동의 정도연 씨. 신청곡은 아니지만 아마 신청곡과 분위기가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구 명예 이동의 박희경량 아빠와 함께 들어주시죠. 영화 애니 중에서 Tomorrow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음악이 나가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유, 이걸 어제 들려드렸으면 달님 보면서 소원 빌 때 굉장히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도 뭐 오늘도 좋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초동의 승진 씨, 송파구 가락분동의 양연정 씨, 강동구 상일동의 신대근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자, 경북 영천군 금호읍의 박성락 씨가 FM 영화 음악을 듣게 된 건 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몸부림을 치다가 딱 라디오를 켰었는데 그때 음성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그 뒤에 듣게 됐다고요. 자기 운명적인 친구한테 CD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최규선양, 또 서울 동대문구 제기일동의 정현숙양,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해주시죠. 제가 참 아끼는 음반 중에 하나인데요. 케니드루 트리오의 음반 중에서 쉘브의 우산, 이 주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촌의 표진인 씨 듣고 계세요. 얼마 전에 신청해 주셨죠. 쉘브의 우산 테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